최근 대조선 속대 행위의 도수를 계단식으로 강화하고 있는 미제가 8월 6일 악명 높은 핵전략 폭격기 B-1B를 괌도의 앤더슨 공군기지에 전진 배치했습니다. 미제는 이러한 핵전쟁 살인장비의 전진 배치가 조선반도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리낌 없이 공개되고 있습니다. 핵전략 폭격기 B-1B를 괌도에 전진 배치한 것은 핵전쟁 살인 장비들을 총동원해서 우리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가로타고 앉아보려는 미제의 흉악한 책동이 더욱더 무모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.